오늘 따라 조금 달라 보여. 유난히 뭔가 더 차가워 보여. 나를 보는 눈빛이 둥정에 가득 찼어. 네 옆에서 난 차가워 보여. 괜찮은 척해서 대화 주제를 바꿔버려. 보고 싶은 말 한마디인데 넌 딱 잘라버려. 특히 머리 찰랑거려 내 볼을 데리고 스쳐지네. 뒤돌아선 거 작아버려. 여기서 널 잡으면 웃어지네.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죠. 달면서 난 한 두 발짝 뛰어. 이제 내가 무섭단 건 말 널 매치게 하는 너란 탈. I think I'm sick.